파란 하늘 아래 우린 천사의 섬으로 떠나요. 빛나는 순간을 찾아 환한 미소로 가득 채워 누리의 발걸음 향하는 곳 모든 걱정은 저 멀리 함께 일어나는 꿈 마음이 날아오르죠. 혼천사의 섬 천사의 섭은